푸른 밤 종현입니다. 억울한 사실이긴 하지만 살다 보면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 때문에 앞서가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따라주기도 하고요. 좋은 환경 탓에 남들보다 몇 단계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걸 보면 난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하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꽤 살만하다고요.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역부족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고요. 노력할 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지 감이 온다는 거죠. 모든 걸 타고난 사람은 그 감이 없으니까 한번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겠지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은 좀 억울해도 그 감을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11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박지훈의 너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곡은 전 개인적으로 박지훈 씨 목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이 곡도 되게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예요. 가벼운 피아노 소리와 박지훈 씨의 어떠한 이 살랑살랑거리는 듯한 목소리. 사실 박지훈 씨 목소리를 생각을 하면 좀 우울하다 혹은 슬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곡에서는 또 그런 느낌 말고 또 밝고 발랄한 느낌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그래요.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죠. 세상 모두에게 정말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모두에게 공평한 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뭐 좀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사는 게 그렇게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또 빚고 온 말이 아닐까 싶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야, 이 말도 되게 모순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모순적인 문장을 만들어서 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표출한 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라기보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라는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많은 매체의 발달 때문일까요? SNS의 발달 때문일까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나의 내가 살아가면서는 보기 힘든 케이스들 정말 접하기 쉬워졌잖아요. 뭐 성장 배경도 그렇고 성장 환경도 그렇고 비슷한 성장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끼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와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부럽다 혹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을 사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 올드보이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울어라 그러면 세상은 너 빼고 전부 웃을 것이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모두 함께 웃어줄 것이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 세상이니 내가 변해서 조금씩 영향을 끼쳐나가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찌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요. 한 주에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잇 코멘터리 MBC 라디오국 PD님들과 한 줄 코멘트가 함께하는 신곡 소개 오늘 함께 할 거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정웰메이드, 다우닝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퍼스,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느라 머리를 많이 쓸 때, 혹은 버거운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할 때, 머리가 뜨거워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간에는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알게 돼서 갑자기 만난 좋은 노래 때문에 마음이 꽉 차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하네요. 쌀쌀해진 계절, 마음은 차가운 것보단 뜨거운 게 좋잖아요. 새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이 코멘터리. 최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새 노래들을 코멘터리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및 코멘터리, 오늘도 MBC 라디오국 PD들의 코멘터리 미리 받아놨고요. 저도 음악 들으면서 중간중간 드는 생각과 느낌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키썸 그리고 화사가 함께한 러브토크입니다. 코멘터리 만나볼까요? 표준 FM 허경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현수 PD님. 팝과 재즈, 힙합 등 여러 장르의 적절한 조화라고 보내주셨고요. 청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의 황종현 PD님. 어우, 종현 PD님. 활기 있는 랩에 잘 스며드는 보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표준 FM 정준영의 심심타파, 신성훈 PD님. 버스가 키운 청기 백기 래퍼, 키썸의 상큼한 러브 레시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청기백기 키썸, 이게 인천 경기도인가요?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 버스 지역에서 키썸 씨가 이 청기백기,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버스 안에 있는 화면으로 함께하는 게임, 뭐 그걸로 좀 유명해지셨죠? 이름을 알리셨죠? 자, 노래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키썸 그리고 마마무의 화사가 함께한 러브토크 듣겠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 이상해. 처음부터 뭔가 필이 딱 꽂히게 만들어버려. 날 들었다 놨다 나는 지금 얘 손바닥 안 영 알 수가 없어. 걘 바닷속같이 빠지는 게 두려워. 튜브를 줘 빨리. Hey, I just wanna sing your love. 말해줘 내게만 이렇게 친절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니. 아니기를 버린 널 솔직하게 말해봐. 네 맘을 진짜 모르겠어 난. He's my lover. 니가 봐 두려워. 전하고파 이렇게 걔한테. 근데 나 말 못해. How can I do that? 연애할래요 해요. 먼저 말해요. Hello man. 마주치고 다가가서 말해요. Love love talk. I want to love talk. 오늘처럼 달콤해요. 시간은 가 하루 종일 나쁜 놈 사진만 봐. 오늘 연락이 올까 아니면 연락을 해야 할까. 헛지된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기다리기 지쳐 너는 못 참겠어. 심심해 만날래 시간 돼 파팔래 신사동. Is that okay? 그애 문자 답장 왔니. 지금 막 왔어. 뭐라고 말하냐며 걔도 딱 나와 똑같은 맘이라고. 좋아 이제 답장은 천천히. 지 않을 거야 우리들의 결. Because 이제 키썸과 화사가 함께한 러브토크 듣고 오셨습니다. 오, 키썸.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래퍼예요. 그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좀 많이 인기를 끌었었죠. 귀여운 외모 그리고 또 통통 튀는 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심상치 않아라는 곡 발매하셨을 때 좋았고요. 그 키썸 씨가 한 랩 중에 저희 샤이니 얘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저희 아미고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미고가 친구라는 그 외국어가 아니고 그 줄임말로 아미고라고 해서 저희 노래 중에 아미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키썸 씨가 랩한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샤이니의 아미고. 난 아름다운 미남을 갖기 위해 고생해. 뭐 이런 뭐 그런 랩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곡도 되게 발랄한 느낌이 많이 묻어나고요. 이런 뭐랄까.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어떠한 간질간질한 느낌을 랩으로 참 잘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마마무라는 팀을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래 정말 잘하는, 퍼포먼스 기가 막히는 그런 팀이거든요. 예. 이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라는 멤버가 또 피처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키썸과 화사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개가 됐는데, 그 부분도 참 재밌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성 아티스트 두 분이 함께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더 좋네요. 자, 이 코멘터리 두 번째 노래 만나보죠. Every Single Day의 Reminisce입니다. 코멘터리 만나볼까요? 푸른밤 종인입니다. 용승우 PD님.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을 사는 주인공이 나올 법한 드라마의 OST로 써도 될 것 같은 감성록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OST에 어울린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이 잘 그려지고 어떠한 감정 상태를 되게 잘 이렇게 표현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곡들이 OST곡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이 곡도 그런가 봅니다. 한번 들어보죠. Every Single Day의 Reminisce 듣겠습니다. 지나버린 모든 시간 Every Single Day의 Reminisce 듣고 오셨습니다. 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퇴근하는 야경을 보면서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한강 넘어가는 지하철? 뭐 이런 데에서 동호대교 넘어가는 4호선인가요? 그거? 2호선? 3호선? 3호선? 3호선 넘어가면서 이제 딱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옥수역 쪽에서 야경 딱 보면서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느낌 들고 그래요. 이 Every Single Day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비트 있는 모던 록을 추구하는 3인조 밴드고요. 99년도에 1집 Broken Street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드라마 파스타를 시작으로 골든 타임,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너를 사랑한 시간 뭐 이런 많은 TV 드라마 음악 감독을 맡는 동시에 또 직접 OST 뮤지션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Reminisce는 이번에 발표한 싱글 앨범이죠. 소나기를 소나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싱글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11월 26일에 발매가 될 정규 6집에 앞서서 8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프로젝트 검색 Every Single Day 세 번째 싱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 프로모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음반 시장이 많이 침체기에 있으니까 그 음원 시장이 많이 크기도 하고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앨범 정규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싱글로 먼저 프로모션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정규 앨범으로 다시 더 힘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 보컬 느낌 자체가 되게 가볍게 날 토닥여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좋네요. 저는 되게 이 시간에 듣기에 더 좋은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따뜻한 느낌도 들고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코멘터리 세 번째 노래를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 풋풋이라는 가수의 바라마라는 노래입니다. 2014년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여성 듀오고요. 바라마는 풋풋이 내년 1월까지 매달 신곡을 선보이는 달달 프로젝트 아홉 번째 곡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는군요. 심지어 생각해보면 저마저도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으니까 왜냐면 좀 푸른밤에서 했던 그 푸른밤 작사 뭐였지? 아,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푸작그작이라고 맨날 부르다 보니까 그 남자 작곡을 까먹었어. 어쨌든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 뭐 거의 제가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했었으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총 그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시즌을 한 1년 정도 진행했을 때 거의 10곡 9곡 그 정도 됐었으니까요. 비슷한 형태로 다들 많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곡은 피아노 선율이 또 주가 되고 20인조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스트링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인 곡이라고 하네요. 뭐랄까, 풋풋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보다는 고마움이 남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때가 있잖아요. 바라마는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듯 작업한 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싫은데 나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 사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별해야 케이스마다 조금씩 남겨지는 어떤 그림자들이 다르겠지만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물어나볼 걸 무엇이 불편했냐고 소리쳐볼 걸 나 없이 행복할 것 같냐고 아무런 말도 표정도 할 수도 없이 그냥 떠나간다 예고도 없이 바람아 멀리 그가 있는 곳에 대신 전해주겠니 푸세 바라마 듣고 오셨습니다. 와, 노래 되게 뭔가 바라마 하는 이 후렴구가 애절하네요. 이렇게 두 듀오가 주고받는 듯한 부분들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요. 이 푸푸시라는 팀 자체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봄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계절감이 있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에 계절감이 있다라는 게 어느 계절에 들어도 좋을 노래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계절감을 또 갖고 품고 있는 곡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왠지 그 계절의 냄새가 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 환경을 또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나의 내가 들었던 그 기억의 시간들을 또 담고 있는 곡이 돼버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풋풋의 노래는 저에게 좀 이 바람아라는 노래는 지금 제가 이 곡을 소개했던 지금 이 부스 안에 어떤 온도와 냄새를 좀 담을 것 같네요. 자, 새 노래 함께 듣는 시간이죠. 이 코멘터리 함께 하고요. 네 번째 노래 찬슬러의 Better입니다.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송명석 PD님이 명불허전 대중가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찬슬러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단엽차기,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로 알고 있고, 이단엽차기로도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같을 거예요. 그, 챈슬러의 Better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밖에 못해요. you, babe. Hey, yeah. It's been so long. So long. It feels so long. 네 목소리가 손에 닿듯해. 오더네 울지 마. 너에게 꼭 갈 테니, girl. Because we're better when together. 내 순간이 멈출 때까지 그대 너 그대로 있어주겠니. 이제 네가 뭐야. I won't change for nothing if not you, girl. Chancellor의 Better 듣고 오셨습니다. 뭐 Chancellor 이분은 진짜 목소리 너무 좋고 노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떤 노래였죠? 그 MC몽 노래 피처링 하시지 않으셨나? 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일단 Chancellor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해드릴게요. 2012년부터 리쌍, 에일리, 범키, 뭐 린, 백지영, G.O.D, 시스타, 이선희, 걸스데이 등등 정말 많은 가수들의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요. 2010년 그룹 원웨이의 멤버로 활동을 하기도 했으면서 이제 또 솔로로 노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곡 Better는요, 영어로 앨범 소개를 했네요. For all lovers in long distant relationships. 아, 영어 어렵다. 챈슬러 씨. 네,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 음악 들어보면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발음이라든지 창법 같은 것들이 더 팝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 해외에서 또 생활을 하셨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곡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곡은 윤종신 씨의 곡입니다. 고백이고요. 코멘터리 한번 만나보죠.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의 손한서 PD님, 신해철, 윤종신의 목소리를 빌리다. 오. 써니의 FM데이트, 정영선 PD님, 월간 윤종신, 발간 이래 가장 묵직한 울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고백이라는 곡이 고 신해철 씨 사망 1주기를 맞이해서 또 신해철을 잊지 않기 위해 발표한 노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윤종신의 목소리를 빌리다라고 손한서 PD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죠. 이 곡을 끝곡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 곡 자체는 신해철 씨의 1집 수록곡인데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곡입니다. 월간 윤종신의 곡이죠. 자, 윤종신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라 말하고 쉽게 돌아서곤 했었지. 윤종신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죠. 윤종신 씨의 목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악기의 편곡 방향도 상당히 좀 어떠한 무거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해철과 무한궤도로 함께 활동을 했었던 015B의 정석원 씨가 편곡에도 참여를 하셔서 좀 더 뜻깊은 싱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곡의 음원 수익금 전액을 또 유족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신해철 씨 같은 엄청난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활동하고 있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자라나면서 듣고 또 본받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 뭐 학교 다니면서 밴드부 들어가서 처음으로 연주했던 곡,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다 함께 이렇게 합주 맞춰서 했었던 곡 중에 하나가 무한궤도의 곡이었으니까요.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또 밴드 연습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저에게도 영향을 끼치신 음악 입문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주신 분이겠죠. 자, 따끈따끈한 새 노래 함께 듣는 시간, 이 코멘터리. 이번 주에도 몇 곡 들었나요?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다섯 곡 오늘 또 새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곡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태희의 그리운 날에는 듣고 저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며드는 외로움이 나는 힘들어 끝도 없이 밀려오는 허전함이 나를 깨울 때 후회한다 말 못하고 가을이라는 게 훅 와닿는 순간들이 있죠. 옷깃을 여미는데도 파고드는 쌀쌀한 바람, 발에 바스락거리며 밟히는 낙엽 소리, 그리고 유독 외롭고 쓸쓸하다는 얘기가 많아지는 사연들. 가을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이야기 이곳에서 들려주십시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볼까요? 9012님, 이 새벽에 저는 동아리방에서 지금 먹을 갈고 있어요. 곧 서예 전시회가 있어서 연습하느라 학교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복도에 불도 다 꺼지고 무서워서 친구와 라디오에 의지하고 있네요. 친구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먹을 가신다. 그 서예 벼루에다가 먹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붓글씨 혹은 뭐 붓을 그림을 그리고 그러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후로 이 먹갈아 본 기억이 없네요. 그래요. 동아리 전시회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전시회 잘 마무리하시고 마음에 드는 작품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에 불 꺼져 있는 학교 좀 되게 영화 탓인가? 되게 무서운 이미지가 있어요. 여고괴담이나 뭐 등등등 학교를 장소로 한 공포 영화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학교라는 곳 자체가 무엇 때문인지 되게 폐쇄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그런지 좀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더 좀 무서운 소문들이 더 많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장소들보다. 그래도 뭐 열정으로 남아 계시니까 좋은 작품 만들어내실게요. 오정미님, 오늘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가서 뒤풀이까지 끝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내 단짝 7년 친구야. 23살에 시집가서 너무 대견하고 예쁘다. 오늘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뻤어. 진짜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축하드리고요. 23이신데 결혼을 하셨으면 저보다 인생 빨리 사시네요. 아니 뭐 결혼 자체가 인생의 어떠한 속도의 기점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 26인데 여자친구도 없는데 부럽습니다. 예. 그래요, 정미씨 7년 친구 시집가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정민 씨도 좋은 인연 찾으시길 바라고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뒤풀이, 그 결혼식 뒤풀이는 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못 가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결혼식장은 좀 많이 가봤고, 그 이후에 뭐 신랑 신부분들 이렇게 테이블 돌아가시면서 인사도 나누고 그런 것까지는 해봤는데, 그 이후에 무슨 친구들끼리 모여서 뒤풀이하고 그랬던 기억은 없어서. 공연하고 뒤풀이하는 거, 뭐 작업 끝내고 뒤풀이하는 거,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 아닐까 싶은데, 결혼 뒤풀이는 완전 다르겠죠, 느낌이.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어색함 없이 공기 중에 떠도는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아무 계산 없이 그저 바라만 봐도 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계산기. 소리 내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땐 풀어주고,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You're my psychic Baby you're my psychic You're my psychic 우리 시작해볼까 Cause I'm your psychic Baby I'm your psychic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 사연 더 만나보죠. 8319님 몇 달 전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 마음속에 어느새 또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상처가 커서 다신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 웃게 해주는 이 사람에게 신기하게 또 설레고 두근거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헤어지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어떠한 인연을 만나고 당연한 어떤 삶의 이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좋은 인연 만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 마음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그 제가 분명 오늘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시작할 때는 외로운 사연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또 가을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직 푸른밤을 맞고 가을을 두 번밖에 안 맞아서, 두 번인가요? 한 번, 그쵸, 두 번째죠. 그래서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했나 봅니다. 다들 결혼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시고 그런 사람밖에 없네요. 부럽다. 아니 근데 또 가을 되면 헤어지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냥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들만 더 외로워하는 것 같고,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결혼할 사람들은 다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비닉빈 부익부. 예, 사회적으로 문제죠. 예, 연애에서도 상당히 문제적으로 여기서 또 보여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28님, 벌써 11월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온 수능, 아쉽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먹먹함도 들고, 잘할 수 있다고 다독여도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네요. 그래도 잘 해보려고요. 수능 잘 보고 잘 쳤다고 또 사연 보낼게요. 프라이머리에 3호선 내복역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인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들으시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컨디션 잘 챙기시고 준비하신 만큼 또 원하시는 어떠한 목표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뿐이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이렇게 또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2428님 외에 또 이런저런 시험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진짜 허무함과 먹먹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감정보다는 조금은 컨디션과 멘탈 정리 이런 걸 좀 잘 하셔가지고 시험 마무리하시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사실 이런 감정들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감정들을 또 간직하고 또 느끼고 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에너지로 분출해낼 수 있겠죠. 3753님, 쫑디, 저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오빠는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학교생활 10년 만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결혼식을 올리신 품절남이세요. 흑흑, 그래도 쌤이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성 선생님분이 몇 분 안 계시기도 했고요. 그 선생님을 좋아했었던 기억은 없네요. 그래도 결혼하신 분이니까. 예. 그리고 예, 나이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753님, 예, 빨리 마음 정리하세요. 아니다. 아니, 마음은 정리...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외로운 사연이 왔군요. 5595님, 오늘 아침 경비 아저씨가 젖은 땅에 붙은 낙엽을 빗자루로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없을 줄 알았는데 허해진 마음이 먹는 걸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제가 젖은 땅에 붙은 낙엽이 된 기분이에요. 브라이언 맥라이트의 Last Dance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젖은 낙엽이 땅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지죠? 낙엽들. 어찌 보면 생명력을 잃고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인데 뭐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전 얼마 전에 저도 봤거든요. 낙엽 붙어있는 거. 근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그게 또 걸음이 돼서 또 살아가는 또 다른 생물들이 있으니까 이치 같기도 하고, 근데 또 5595님은 그걸 보시면서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좀 어떠한 관계 형성들로 인해서 나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쉽게 낫지는 않겠지만 예, 푸른밤이 좀 직접적인 약을 발라드리지 못해도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프라이머리, 팔로알토와 빈지노가 함께했습니다. 사무성 매복력, 그리고 브라이언 맥라이트의 라스트 댄스 두 곡 듣고 올게요. 난 너무 빨리 지나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기다리지 않아 남기지 말자 아쉬움이란 거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달려 막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날 향한 사랑 살만한 삶이야 자그마한 아이가 다 커서 이런 랩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어른이 됐지 담배 끊어야지 라는 말 따위 의미 없는 버릇이 됐지 적응이 됐지 어이없는 일이 닥칠 때면 한땐 열을 내며 별을 권했지 친구 놈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 더 이상 자유가 없다면 넋두리 뱉지 혼합 표정은 절대 안 슬퍼했어 일 끝나고 만나자 매복역 근처에서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But you know it's impossible Let it go man let it flow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인생은 일절만 있는 게 아니지 계속 들어봐 어릴 땐 하나만 알고 크면 숫자가 늘어나 수년간 쉬지 않고 창작을 해내고 난 이만한 사람들이 날 아는데 때론 내 음악 덕에 여자들에게 멋진 남자가 돼서 웃긴 착각을 했네 그런 것도 다 한때란 걸 알아서 그 순간을 즐겼지 본능을 따라서 누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걸 난 꽤나 많이 누렸지 기분이 최고인 걸 시간 낭비지 미움이란 감정 난 이제 할까 하면서 내 주변을 살펴 분내기적인 이런 게 다 희망상. 희망상 그때를 잊지 않고 감사해 항상 학창시절 때 작업실로 향하는 가벼웠던 발걸음 매복력에서 깨와상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But you know it's impossible Let it go man let it flow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밤늦게 사무선 지하철 타고 매복역 앞에서 널 기다리는 중이야 외로워 마 우린 좋은 기억들은 나눌 수가 있잖아 그 에너지로 우린 바쁘게 또 일하다 내일을 또 기대하지 설레는 마음 잃지만 용기 없이 앞을 겁내던 날들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란 걸 알지 그게 머리 아닌 가슴으로 삶이란 걸 알지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니 두려움은 두고 가 떨지 마 감지 말고 두 눈 뜨고 가 넘어져도 일어서면 돼 부끄러워 마 우린 여기까지 왔어 또 어디로 향할지 자갈 길일지라도 서로 밝히며 나가기 What time is it now 여태 그래온 것처럼 또 달리 시간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But you know it's impossible Let it go man let it flow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

프라이머리 그리고 팔로알토 빈지노가 함께한 3호선 내복역 그리고 브라이밍 라이트의 라스트 댄스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0889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며칠 있으면 20살인 저희 언니의 생일인데요. 언니가 대학 가면서 독립해서 지내다 보니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무릎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글쎄 독립해서 지내신다. 전 개인적으로는 선물이라고 하면 항상 좀 향이 나는 물건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향수나 이런 거는 좀 취향이 안 맞으면 잘 뿌리지 않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향초라든지 이런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이 넓고 선택하기에 좀 0889님이 좀 생각을 잘 해보셔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보다 가족들과 공유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가족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번 기회에 나는 이런 향을 좋아하는데 언니는 어때?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줘보는 것도 어찌 보면 생일말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야기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관리 잘 하시라고. 또 향초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는 물질이니까 또 혼자 사시다 보면 뭐 좀 화재라든지 그런 위험도 좀 있으니 그러나 당부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 전 향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이슬님 쫑디 연하 남친 만나고 있는 26살 여자 사람이에요. 이거 봐요. 가을이라고 다 외롭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커플 생활만 세 번째인데 헤어졌다라는 사람 있었나요? 예, 아니죠. 이제 헤어졌는데 새로운 사람 만났다. 좋겠네요. 예, 어쨌든 남친은 어려서 결혼 자체의 생각이 없지만 저는 홍기가 차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서로 좋아하지만 둘 다 헤어지겠구나. 우린 결국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잘 되고 싶은데 정말 좋아하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혼기가 찼다라는 말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혼기라는 게 나의 나이인 거잖아요. 그 나이에 맞춰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 글쎄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꼭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혼기라는 건 어찌 보면 나와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조금씩 커가면서 차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헤어지겠구나 결국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좋아하고 잘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슬님의 마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을 하시고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혼기라는 건 나이가 찬다고 차는 게 아니라 서로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커져야지 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미로 혼기를 다시 한번 채워보시는 건 어떨지. 3540님 3교대 직업이라서 다들 주말이니 불토니 하지만 저는 밤 근무 중입니다. 그래도 쫑디 목소리가 위안이 되네요. 출근할 때 보니 코끝에 벌써 겨울이네요. 내일은 겨울 코트를 꺼내야겠어요. 어반자카파의 코끝에 겨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많이 추워졌죠? 진짜 날씨가 가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가을 전 가을도 되게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해서 둘 다 환영 중입니다만 겨울 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겨울이 오니까 뭔가 하얗게 떨어지는 것들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코트 입으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무릎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 괜찮아지겠지. 혼자 내렸던 그 모든 결론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던 나. 그저 한숨만 내쉬던 날 도저히 될 수 없다. 군간에게 건네온 계절 코끝에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길 기도해도 이제 무색해져버린 두 손 다시 어디론가 가야 하는 나. 길이 있기만을 바라며 두 손으로 훔쳐낸 눈물 어지러운 공기나 숨이 막혀 가만히 두 눈을 다시 감고 내일 해본다. 냉정한 공기가 다시 겨울을 내게 건넨다. 함께 나누던 공기 함께 나누던 그 모든 기억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던 나. 붉어진 눈으로 거리를 헤매던 나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누군가에게 건네온 이별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기 기도해도 이제 아이유의 무릎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듣고 오셨습니다. 아 무릎이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노래를 이 노래가 발매되기 전에 아이유 씨한테 들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와, 노래 너무 좋아서 야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와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발매된 곡이죠. 이번 앨범에 수록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 친구는 진짜 자기 목소리랑 내가 잘 낼 수 있는 발음이랑 이런 걸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곡입니다. 자,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장동아님. 너무 추워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누워있어요. 좋네요. 기분이 몽글몽글해요. 바버레츠의 쿠커리츄 들으면 기분이 더 몽글몽글해질 듯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몽글몽글 정확히 어떤 뉘앙스는 알겠는데 뜻은 뭘까? 몽글몽글. 그러니까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에서 이제 나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 아닌가요? 그 강아지 끌어안고 자면 좋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해서 하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잠들면 바로 나가요. 와, 제 눈치가 엄청 빨라가지고 내가 잠든 걸 어찌 알고 그렇게 잘 알고. 그러니까 제가 잠들기 전까지는 안놔주는 걸 아니까 계속 버티고 있다가 잠들면 바로 나가더라고요. 나간 소리 전 깨고 맨날. 몽글몽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 덩어리진 물건이나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러운 느낌? 뭐 이런 뜻도 있고, 구름이나 연기 따위가 동그스름하게 잇따라 있는 모양, 이런 걸 표현한다라고 하네요. 대충 맞는 거네요. 뉘앙스에 따라서. 5073님, 오늘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생각했던 의심이 그저 의심이었다는 거였어요. 상대방이 진실을 말했는데 그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미안하네요. 소심한 오빠들의 그대가 가을이라면 리믹스 버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의심이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우리의 그런 감정들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 의심을 했다고 스스로 좀 미안함을 느끼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건 아니고요. 미안함도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이겠지만 의심하거나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몰라서. 예, 어쨌든 노래 듣겠습니다. 바버레츠의 쿠커리츄, 그리고 소심한 오빠들의 그대가 가을이라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을 하게 보내요. 시간이 무심히 더 빠르죠. 그대를 만나고 벌써 몇 번째인가요. 우리가 맞이하는 가을이 애틋한 손길에 미안함이 많아요. 괜히 그대 고생만 시켰네요. 그대를 만난 건 가장 큰 선물이죠. 살다 보니 행운도 따르네요. 나는 그대의 나무가 되리라. 우릇한 마음 그늘이 되리라. 해지는 너의 그림자 되어 지켜주리라. 그대가 가을이라면 바버레츠의 쿠커 리츄 그리고 소심한 오빠들의 그대가 가을이라면 두 곡 듣고 왔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6055님 상대에게 갖는 내 기준에 일정한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참 많이 외로운 요즘 신청곡으로 절 위로해 주세요. 손성재의 멀리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상대에게 갖는 내 기준에 일정한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외로움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네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관심으로 대답을 할 때는 외로워질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주는 만큼 돌려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는 걸로만으로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요. 6055님은 그런 이유로 좀 요즘에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그 사람 외에도 다른 곳에서 또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는 것들, 사랑을 보내주는 이들이 또 있을 겁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손성재와 뽐무가 함께한 멀리서 듣고 오겠습니다. 멀리서 내 모습 바라보는 가만히 힘없이 바라보는 미련한 내 가슴 아리 그대란 사람 겨이 무심히 한번 들은 말 계속 생각나는 경우 있으신가요? 아직 학생이라 그런지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심리 상담가, 선생님 등등 다 교육이나 상담 쪽인데 어렸을 때 항상 공무원 쪽으로 진로를 정하라고 자주 얘기를 들어서 심리 상담가라는 꿈을 이룰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356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실제로 꿈을 꾸고 실현을 시키는 사람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코치나 감독이 경험이 많아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을 던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선수 바로 자신입니다. 홈런을 맞든 삼진을 잡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걱정이 되거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건 다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은 아니니까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이시니까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마시고 해보고 싶은 것들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고 열심히 노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끝곡 이영훈의 돌아가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m not afraid to die.